나를 찾아와서 헤어지자고 말하네.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났다면, 사랑한다면 보내달라고 날 갖고 장난을 치네. 이 세상 사랑이 다 네 거냐, 나만은 어쩌지 못해. 이렇게 된 것이 내 잘못인 거냐, 널 사랑한 것도 죄냐. 나는 내게 무엇이니, 난 너에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니. 내가 알던 너의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었니. 된 거니 한동안 못 봤는데 갑자기 나를 찾아와서 헤어지자고 말하네.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났다면, 사랑한다면 보내달라고 날 갖고 장난을 치네. 이 세상 사랑이 다 네 거냐, 나만은 어쩌지 못해. 이렇게 된 것이 내 잘못인 거냐, 널 사랑한 것도 죄냐. 너는 내게 무엇이니, 난 너에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. 내가 알던 너의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었니. 솔직하게 내게 말해줘, 다 거짓말이라고.